42회 2부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간단한 근황, 저희가 1부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나흘 동안 연휴 어떻게 가족 회의 말고 뭐딴거뭐 하셨습니까? 지금 네. 이제 이제 집이 이제 좀 이렇게 여기 아시다시피 이 개인 주택들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뭐 지저분한 건 다는 게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가을에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눈이 오고 이제 약간 부식되고 그게 녹고 그러다 보면 잔디밭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약간 그 소위 말해 형체가 이제 조금 손상된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죠. 이제 봄이 되면은 잔디에 이제 있는 그 이제 약간 지저분한 이제 낙엽들을 이제 걷어내고 또 이제 뒷마당 정리도 해야 되고요. 벌써 이제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 제거, 뭐 집안 정리, 그러니까 집안 안이 아니라 집밖 정리죠. 어저께는 예,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이스터데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집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집 정리를 하면서. 요새 제가, 아마 한국적인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오, 그래, 이런 백야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앞마당, 잔디가 이렇게 쫙 깔리고,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람이 하면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어느 정도 육체 운동도 필요하니까요. 운동 삼아 하는 것도 좋고, 여러모로 즐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일로 다가옵니다. 그걸 느낍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또 저희 어저께는 또 무슨 집에 앞에 연못, 집에 이제 연못이 한세개 있거든요. 그 연못을 또 낙엽이 다 떨어지면 연못 안에 들어가니까 이 연못이 낙엽이요, 그냥 낙엽 상태로도 있지만요, 물에 들어가서 부식이 되면요, 이 가루로 변합니다. 그럼 뻘처럼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게. 근데 연못 안에 있는 뻘처럼 된 이 부유물들을 걷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에 이 필터, 소위 말해서 연못에 있는 그 필터를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모터로 연못을 이제 필터라이징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퓨리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어저께 내내 돌렸어요. 네. 설치를 다 했고요.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가을 끝날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거기에 있는 그 필터 안에 있는 낀 것들을 다 빼가지고 물도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통이요, 오물통이죠, 일종의. 네. 그거를요,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빼가지고요, 다 세척해야 되고 할게 되게 많아요. 이 번거로워요, 되게. 이게 뭐 1년에 한번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 번거로운 일이고, 그다음에 그걸 다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어저께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집을 살때 저는 요번에는 저기 혹시 이제 집을 사실 분들, 혹시 캐나다에 왔는데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봄을 이제 벌써 한세번 이렇게 지나고 가까이 오니까는 이게 첫 번째 했던 마음, 두 번째 했던 마음 달라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관리가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점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가 해오는 거를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예. 심지어 뒤에 클로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잔디밭에. 근데 이걸 제거하고 싶은데 손으로 제거하는 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예, 엄청납니다. 게다가 클로버 말고 다른 이상한 식물들이 급속도로 막 번져요. 잔디밭 안으로. 이게 물을 좀 잘못 주고 안 주거나 좀 마른 상태가 오래돼서 잔디가 죽기 시작하면요, 바로 막 다른 그 생물들이 그 자리를 점령합니다. 잔디밭에서. 그러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잠깐 사이에 뭐 며칠만 놔두면요, 이게 벌써 확산이 되죠. 그럼 우리가 관리가 못해.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습성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매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희 집 잔디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그냥 그때 되면 뭐 나가서 이것도 뭐죠? 롯모어로 다 하고 잔디 그 씨앗도 막 뿌리고 막 비료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시겠죠. 너 게을러서 그래. 근데 뭐 게으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집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연못도 좀 있고 마당도 좀 넓고 일단 집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는요 좋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뭔가 이 클린을 하러 나가면은 그 눈에 가시예요. 막그 보이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난 너무 좋고 난 너무 그걸 잘해라고 하시는 분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뭐 마당에 잔디가 많이 없고, 예. 그다음에 요새는 여기서 캐나다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추세가 그래요. 여기도 점점 마당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 이제 요 뉴하우스 보면요, 저걸 과연 앞마당이라고 할수 있을 거냐라고 할 정도로 거의 잔디가 사라진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백야드에 잔디 깔아놨는데. 그 잔디조차도 그 돌로 이렇게 예쁘게 깔아서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잔디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약간 모던하게 보이면서 한 집들이 꽤 있어요. 이제 꽤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기 추세도 점점 잔디는 관리 안 하는 추세로 가는 거니까는 그 잔디에 너무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집을 렌트할 때 거기에 너무 혹하면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개고생합니다. 저희도 그 한국에 살때 80년대 뭐한 후반 정도에 그때 유행이었나? 그냥 저희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 주택에 살았는데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이 막 크고 막 앞마당, 뒷마당 막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 그냥 가정집이에요. 근데 저희 앞에 집에서 잔디를 까니까 아, 거기 뭐지? 깔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막 인부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거를 막 깨고 막 부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잔디가 되게 심어서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뭐 자가용 있는 집, 뭐 잔디밭 있는 집, 2층 집, 뭐이 정도 가지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는 거의 로망 그렇죠. 비슷하게 그런 게 있을 때인데 그냥 잔디를 그렇게 깔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넓지도 않고 그냥 잔디 관리가 그냥 길어지면 그냥 잔디 깎는 그 가위 긴거 그냥 그걸로 여기는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냥 온 식구가 그냥 그 가위로 그래서 막 양푼 옆에다 놓고서 그 깎은 거 담아놓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관리였죠. 그 외에 뭐못 뿌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물 정도 그냥 주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냥 깎아주고 물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또 그 차원이 다르잖아. 여기 예. 잔디가 얘가 뭐 거의 어떤 집은 골프장 잔디. 예, 골프장 잔디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잔디가, 우리 조선 잔디는 약간 잎이 넓고 좀 억세게. 예,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 한국은 조선 잔디를 심죠. 예. 그리고 이제 벤트그라스. 이 여기서 쓰는 잔디들이 벤트그라스거든요. 예. 여기 이제 서양, 여기 캐나다의 집들 앞에 있는 저 잔디들이 다 벤트그라스입니다. 골프장에 쓰는 잔디. 네. 예. 근데 한국은 이제 벤트그라스를 심진 않아요. 네.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선 잔디보다는 벤트그라스가 예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벤트그라스가 한때는, 나중에 한국 가면 다시 벤트그라스를 어디 가서 심어야 될 텐데, 요새는 사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밖에 나가서 거의 김매기 작업이죠. 네. 잔디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잡초 뽑고, 뭐, 쭉 했거든요. 그 잡초에, 나는 잡초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면서 브랜드 그런 생각을 잡초 뽑을 때마다 그랬어요. 야, 민들레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 민들레 쉽게 네. 아시죠? 민들레 뭐, 예. 이게 보면 좀 약간 비호감이죠? 이렇게 막, 예, 그. 그쵸? 예, 굉장히 비호감인데, 민들레가 또 이제 한국에서는 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굉장히 좋은 약재로 쓰이고 뭐 차도 마시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 뿌리를 갖고 이 저거 김치 담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민들레 김치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신이에요, 일종 마이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 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마이신이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제가 먹어봐서 알거든요. 여하튼 이게 온갖 종류의 뭐 풀들인데 이름 모를 풀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름 그것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잡초 이렇게 부르죠. 네. 분명 이름이 있어요 다 각자. 그렇죠. 민들레도 네.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는 그냥 잡초라고 부르죠. 근데 그 안에 굉장히 귀한 약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문제 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예, 네. 네. 근데 다 잡초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얘가 이 우리 밭 잔디밭에 없으면은 각자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 이게 우리 집 잔디밭에 오는 바람에 잡초라고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네. 이게 그래서 야 얘도 얘네들도 생명이 있는 거고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졸지 얘가 여기 오는 바람에 얘네들이 잡초가 돼가지고 예 처참하게 예. 정말 능지처참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브랜드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게 서양 이 북 아시다면 유럽도 이제 뭐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막 잔디 깔고 이렇게 막 하는 집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많진 않아요. 예. 이게 북미의 유난히 이제 이렇게 큰 잔디밭 예, 앞뒤로 이렇게 깔아서 그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보면서 이거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뭐 못 먹고 못 사는 애들도 많고 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막 여기 이제 하는 나라입니까? 이거 너무 공평하지. 한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막, 진짜, 막, 터져나가지고, 막, 막, 이민 가려고 난리 나는데. 야, 이거는 너무 비생산적이다. 이게 인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건 낭비구나. 이렇게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것도, 생산적인 활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해당에다가 돈을 퍼부어가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브랜드 해봤어요. 예. 아시다시피 잔디는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네. 예. 그 여름에 조금이라도 가뭄이 올 때 물을 안 주면 타 죽거든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여름 되면은 스프링클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막 철철철철 넘친다. 그러니까 원래 해 났을 때는 물을 안 주니까 해 나기 전에 네. 해 저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을 돌리는데 저녁 때 산책을 나가보면 그 스프링클을 굉장히 많이 돌려요. 잔디 때문에. 예. 그래서 물 사실 부족한 나라들도 많거든요. 아 근데 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물을 갖다가 저렇게 퍼부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저게 우리가 농사용으로 쓴다 그러면요, 그게 누군가한테 그냥 뭐 그 활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물 자체가. 네. 네. 근데 저거는 아무짝에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사실 어느 곳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냐 이게 되게 많이 느낀 게, 한국에는 이제 영토가 작고 뭐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작다 보니까는 이 생태 농업, 그다음에 도시 농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농업학교 이런 데를 한 6개월간 또 다닌 적도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권장사항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조그만 텃밭을 만들고 자기 집에 만약에 개인주택이라면 그런 이제 앞마당에다가 땅을 일한 건 활용을 해서 그 자기가 먹고 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선조도 그려왔듯이. 예. 우리가 농사가, 이게 농사와 농업의 뜻을 아십니까? 아니요. 예. 뭔가요? 다릅니다. 농업은요, 산업입니다. 예. 산업, 그러니까 농업은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농사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라기보다는 농사국가였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각자가 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팔려고 물론 그 뭐 물물교환 형태를 하긴 했지만은 네. 그 농사의 주된 목적은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급자족이죠. 예, 그게 수천 년간 이어온 건데 이게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에 땅이 없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농업이 된 겁니다. 누군가 대신 지어서 산업의 형태로 지어서 네. 그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된 거죠. 산업이 된 거죠. 그게 네.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농업에서 뭘 강조하냐면 농사를 지라고 합니다. 네. 사라는 건 뭐 일사자 아닙니까? 네.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매일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주거지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요. 근데 북미는요. 그러기 최적지예요. 보니까요. 네. 왜? 집에 앞뒤에 그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을 걷어들이고 사실 뭔가를 심으면요. 네. 오, 상당한 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거든요. 뭐 땅 10평만 농사 지어봐. 허리가 아마 끊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10평만 있어도요. 자급자 그러니까 몇 평만 가지고도요. 30몇 개 작물을 심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네. 하는 거거든요. 주말 농장물. 예, 주말 농장 갖고도, 예, 뭐, 작업자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는 땅이 엄청나게, 사실 집 뒷마당에, 네. 이렇게 많이 가끔 있는데, 네. 이것들을 저렇게 활용하지 않고 자원 낭비하는 거죠. 물을 계속 주워가면서 잔디를 네. 키운다는 거는, 네. 이게, 이 나라로서는 참 좋은, 뭐, 그게, 네. 문화고 미덕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그냥 인류, 모든 인류로 봤을 때 네. 저건 쟤네가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 이건 너무 낭비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유럽에서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뒷마당을 집이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저걸로 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그냥 정말 식물밭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마토 뭐 그냥 다 먹거리입니다. 전부 다. 네. 네. 그렇게 그 생태농업을 집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태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농업이 안 좋은 게다그 에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생산된 것을 이동을, 물류를 이용해서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더 낭비하게 되니까는, 그렇지 말라는 게 이제 생태농업 아닙니까? 그냥 네가 직접 지으면은 물류비도 안 들고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고, 예, 가장 효율적인 생산한 사람이 소비자가 되는,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쪽으로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맨날 뭐꽃 신고 그것도 좋은데, 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무슨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예, 그런 가구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뭐, 예, 그래야지 이게 이민자, 그게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게 단지 여기 온 사람들의,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게 어떤 뭐 복지라든지 뭐이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거 측면을 봤을 때이 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그런 혜택을 좀 베푸는 측면에서, 이 땅들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지 말고 좀 바깥 가령 뭐 여기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바꿔도 조금만 바꿔도 퍼밋으로 비를 받거든요. 그 벽두도 고친 거에 대해서 비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이래요. 데크 만들면 어느 이상 데크 만들면 비 받고, 퍼미션 비를 계속 받잖아요. 이런 거참 잘해요, 여기는 장사하는 거.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땅이 있으면은 일정 면적은 니네가 어떤 농사용으로 아니면 경작용으로 써야 된다, 이 땅에 대해서. 예. 네 가지고 있는 뒷마당이라도 거기에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안 하면 또돈 내. 이런 거 잘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예, 땅의 활용 가치를, 예, 좀 높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그 캐나다의 삶을 예. 바라보시는 마이크님의 시각이 그 지금 현재 마이크님의 그 사정과 관련이 있으려나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뭐냐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고, 이거 있어요. 잡초를 뽑는 거보다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거보다요, 내가 먹어야 될 경작물을 위해서 잡초를 뽑는 거랑은 그 마음이 달라져요. 예.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동기부여가 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즐거워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왜냐면 잔디는요, 항상 그 잔디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농사 쪽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막 고추가 열렸다가, 뭐, 가지가 열렸다가, 뭐, 오이가 열리고, 이게요, 이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을 막이 총천연색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참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때 잔디에, 이건 뭐 까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 노인들 할거 없어 되게 적어 하더라고요. 체스트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그 노인들은 땅만 있으면 나가서 호미지라고 이제 그거 하거든요. 뭐 심고 이거, 그렇죠. 예, 그거 해요. 우리나라 노인들, 예, 농경 민족이라서 그런 건지 피가, 저는 그게 그런 생산적인 일을 노인들이 하면은, 밖에 나가서 비타민 D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예, 그좀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라 의료비도, 예, 의료 관리 여기 참 체계적으로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런 농사일이, 그래서 그 노년층한테 뭐, 치매 예방이 좋다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소문만 나도 많이들 할 텐데, 예, 그죠? 아니, 저는 또, 치매 예방에다, 왜냐면 손을 자꾸 쓰잖아요. 이게 손을 많이 쓰면 치매에 안 걸린다고 뭔가 얘기하거든요. 뭐에 좋다고 해야지 예. 사람들이 하니까, 아, 뭐. 근데, 그거, 뭐야. 노인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밖으로 좀 나오게 하고, 좀 활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래서 건강증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석이조죠? 또, 거기서 먹는 그럼요, 것까지, 예, 또 생기고. 아, 이렇게 이러면, 환경도 예, 좋고 그런 네. 데서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도 참, 비생산적인 삶 아닙니까? 네. 아, 뭐, 민들레나 클로버 같은 거는 그냥 토끼 한 마리 사서 풀어놓으면 다 아, 토끼가 해결되는 거 와요, 저희 아닌가? 집에. 토끼가 와 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얘가, 얘도 이제, 얘, 집에 뭐, 오리도 오고, 토끼도 오고, 별 애들 다 와요. 근데, 뭐, 아, 이거 뭐.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그게 처리가 안될 정도로 많군요. 예, 뭐,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활절이라서 뭐 부활절마다 매년 몇년 전부터 가긴 하는데 그이 나라는 또 애들 하라고 이스터 에그 뭐 이런 거 숨겨놓고 아니면 어디다가 그쵸. 깔아놓고 그거 예. 뭐 그게 재미 압니다. 하나도 아, 없는데 하나도 그걸 없습니다, 진짜. 하러 갔는데 돈다스에 있어요. 돈다스 끝에 그냥 돈다스로 쭉 올라가면 그냥 그 사과 농장인데 지금 사과철이 아니라서 그런 행사를 해요. 11시쯤에 갔어요. 저희는 아침에 줄이 몇백 미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표를 사서 그 기차를 타고서 조그만 뭐 미니 기차인데 그 타고서 이동해서 거기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좋게 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줄을 보니까.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패닉에 빠졌죠. 이 길이가 이 줄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제 아내가 좀 수완이 있어서 제가 줄을 서 있고 아내가 그냥 그표 파는데 그냥 줄 따라서 몇표서 있는 데까지 한번 상황을 보겠다고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이런저런 파이 직접 만든 파이도 구워서 팔고 뭐 이런 데인데 딱 보니까 표를 사려고 서 있는 줄이 있고 그냥 거기서 파는 뭐 파이나 이런 거사 먹으려고 사는 줄이 조금 몇명서 있는 줄이 있는데 그 짧은 줄에 서서 파이 하나를 딱 사서 계산하면서 저 옆에 티켓 좀 구한다 그러니까 오 그냥 거기서 그 파이 사면서 그것까지 같이 계산이 된 거예요. 파이 하나 손에 들고서 뛰어와서 있다고 티켓 있다고 빨리 가자 하니까 어느새 저희 뒤로도 줄이 엄청나게 또 길어졌고 앞에도 진짜 까마득하고 근데 아내가 파이 들고 오면서 티켓을 들고서 빨리 와. 그러니까 앞뒤로 사람들이 캐디언들이 저 보면서 아니 뭐지 저거. 한국 사람들 같으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저희 가면 뭔가 또 방법이 있나 보다. 무그러가죠. 지금 방법 와서 줄을 쓴 사람이 가는 거 보면 갈 텐데. 옛날 사람들은 좀 뭐지? 안 신기해하면서 움직여요. 안 안 움직여요. 움직여. 그 사람들 여기 예, 그 그걸 특징이죠. 그게 뭐 편법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도 그러니까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그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 예, 부족해. 고지식하게 그냥 신기하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라도 저도 융통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라도 그래요. 너 여기 줄 잠깐 서 있어. 내가 먼저 가서 볼게. 또 가서 아니면 또 여기 와서 다시 줄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희한하다. 라고 보기만 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막 이렇게 그게 참 아는, 좋은 점이죠. 어떻게 한국 보면,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래도 좀 말을 해줘. 아, 저기 가서 뭐 파이 하나 사면서 얘기하면 줘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캐디언들한테도 이렇게 귀띔을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아이고, 왠지 이 사람들 또 듣고서도 그냥 또뭐 시큰둥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줄몇 시간 쓸 생각하다가, 여긴 그렇죠. 별거 아닌데, 줄잘 쓰죠. 예,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평도 안 합니다. 그냥, 네, 맞아. 그 너무 저희 그냥, 예. 참 저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캐나다 문화 중에서 여유가 예, 이게 여유가 있다는 거. 어, 이게 누구도 이게 막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한국처럼 안 한다는 게 예.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상상상 그때 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이, 아, 저희가 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대충 그냥 눈치 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누가 티켓 흔들면서 가지고 빨리 와. 그러면 아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우르르 했다 몰려가서 할 때는 그거보다도요. 예. 제가 이스타 한번 그 계란 찾는 거 예. 플라스틱 계란 그거 예, 맞아요. 예, 그거 잔뜩 깔아놓고 하는 거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요, 일단 어, 줄 서는 거는 당연히 욕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 이것들이 미쳤나 이런 거지 같은 행사를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불러 돈을 받고 이걸 입장으로 시켜? 이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그거 봤을 때, 아니 이게 뭐야? 이걸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정말 이런 하찮은 행사를 하려고 돈을 돈 깨다가 돈까지 받고 깨다가 여기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뭐 차 주차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 많이 가.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한다는데 황당하고 그것도 돈까지 받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저항 없이 돈 네. 내고 줄 서고 예. 그리고 또 애들 그거 하는 거 다 보고 나서 그냥 조용히 또 가죠. 야, 전 문화 충격이에요, 그게. 예, 문화 충격이에요, 바로. 예. 정말 욕 나오는 일이거든요. 예, 욕 나오죠. 예. 진짜 욕 나오죠. 예, 정말 또 아내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정말 한 3시간 정도 줄을 서서 그 기차 조그만 거 타고 가서 플라스틱 그 계란 몇 개 네. 주워 오고 그걸로 끝났었으면 아, 정말 아, 하루를 그렇게 나오네. 보낸 거에 대해서 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 쌍욕 나옵니다. 쌍욕. 아, 그리고 저희 어, 마이크님을 믿고서 저는 이제 쿠바 예약을 했습니다. 아, 예. 아, 예. 믿고 갑니다. 예. 네, 믿고 가십시오. 예, 예. 아, 근데 저희 이제 5월 첫 주에 가기로 했는데 예. 이게 한국 달력을 보니까 한국도 그때쯤에서 물론 뭐 대선도 있지만 최대 11일 동안 연휴더라고요. 아. 징검달이라서 예.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모두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 맞추면 거의 뭐 11일 동안 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한국하고 이제 연락을 네. 긴밀하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걱정해서 일주일 동안 휴가 다녀오는 동안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행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네. 이제 휴가 철이고 대선도 굉장히 어수선해서 그 틈에도 또 갔다 오니까 근데 네. 제가 쿠바에 있을 때는 이제 마이크님 한국에서 볼일을 네. 보고 계실 거고 그렇죠. 예. 어, 저는 한국에 갑니다. 네. 이제 쿠바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예, 예. 어, 거기 와이파이를 또 사야 할 것이고 또 그러면 예, 예, 와이파이를 아, 사셔야 됩니다.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네. 많이들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예, 예, 저도 아마 어, 뭐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고 나면은 예. 아마 한 9월경이면은 쿠바를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춰서 또 가죠. 저희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네. 비용이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는 어, 말씀하신 대로 9월 되면 엄청 사집니다. 9월 달에 가죠 한 번 더 저희. 네. 9월 되면요. 예. 9월 되면요 엄청 내려갑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폭락합니다. 거의. 어,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저기 여유 있게 예. 네. 아이들도 학교로 빠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9월 달부터는 예. 이제 한번 여기저기를 한번 이제 나가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족끼리는 한 번씩 다녀왔으니까 예. 그때는 같이 가면 애들 어, 더 예, 재밌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아무튼 그렇고요. 어, 저희가 이제 단골 댓글러 어, 정말 감사한 분이죠. 레이너버님이 또 질문을 어,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예. 이분은 저희 그 생생한 우박 사운드를 잘 들으셨다고 어, 엄청났죠 그날. 예, 어, 아, 귀가는 잘 하셨나요? 근데 어, 뭐. 비가 왔다가 그냥 금방 갰다가 막 이래서 날씨가. 예. 뭐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희 애들도 그날 학교에 다녀와서 학교에도 그러니까 바로 우박이.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이 지나갔다고 그때도 하던데 정말 창문이 깨지는 줄 정말 알았죠? 깨질 줄 알았죠. 예. 근데 레이노버님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문은 예, 다행히 창문은 무사했고요. 이분은요, 네, 남성분이시고 미혼의 35살이라고 하세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전공은 화학. 근데 최근 쿼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제 그 석사 유학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원들이 얘기하기로는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쵸, 그쵸. 직업이 없어도 가능하다. 예. 하지만 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봐도 이제 명확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 온타리오 주에서는 석사 전공이 무관이고요, BC 주에서는 자연계열 석사 전공에 한해서만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좀 아시는 저도 게 있을까요? 석사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 석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영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중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석사 과정을 하면은 영주권 받기 쉽다. 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석사가 보통 이제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웨스턴에 경영학 석사가 1년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해도 석사가 되니까는 그걸 가지고 영주권 신청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석사 이민도 이제 캐테고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캐테고리가, 석사를 나오면 무조건 다 해주겠다라고 보여요. 안 받을 이유 없다. 그러니까 석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일반 이민에 비해서는요. 예,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5 정도 되셨으면은 나이가 좀 있으셨어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냐면 석사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지원하면 다 되는 거냐? 왜냐면 석사 지금 35시면은 뭐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뭐 지금 당장 그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36에서 움직이면 36부터 37까지 38까지 공부하고 석사 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이에 도달을 거의 했기 때문에 저는 안줄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를 진행하더라도 제가 볼때이그 나라에서 원하는 레인지 안에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이민할 때도 뭐 이러한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주권 그 저기 여기 이민국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쭉그 기술이 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영주권 나온 프로세스 진행되는 거. 다 나와요. 거기도 이제 학사 이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겠죠. 도로 나오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면은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 이민 같은 경우는 얘가 사업성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석사라는 것은 맞추면은 석사 아닙니까? 석사가 아니냐, 기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의적일 수 있는 여지가 적죠. 석사 이민이. 예. 우리는 석사 졸업한 사람한테 죽게라고 하면은, 다르다는 거죠. 카테고리 형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석사 이민이, 예, 좋다고 보는데, 주위에서 석사 이민을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그게 석사 해가지고 다 석사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석사 이민을 도전하는 사람을 단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근데 확실히 이분도 많이 또 알아보셨겠죠. 알아보셨겠고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없어요. 이 런던에서 석사 이민을 진행하는 제 주위에 단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하면 사람들이, 글쎄요, 석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학연수하고, 그냥 일반 여기 그 컬리지 2년짜리 슬슬 다니는 거랑 석사하는 거랑은 조금 아마 힘들 거, 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가 문이 어떻게 보면 더 넓을 수 있기는 하죠. 하는데, 저도 지금 캐나다 이민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 뭐, 저희가, 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 38살 정도에 석사 이민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과연, 저는 좀 아이까리해요. 네. 상당히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석사 과정을 캐나다에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대 갔다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거든요. 마치면은,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도 한 친구가 뭐, 저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뭐,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예,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면은, 이게 한 번에 또 판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민국에서.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만약에 주변에 이런 석사 유학 이민 그 과정을 밟고 계시거나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이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 나이에 맞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에 자영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요, 지금 뭐, 무슨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이 다 뭐다 뭐다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면, 뭐 들어오는 건 아니죠. 다 막혀, 그러니까 뭐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자영 카테고리 중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아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뭐냐면요. 농업이죠. 예. 이 나라가 농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어딜 가나. 그 농업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나이 든 사람한테 농사 짓거든요, 시골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어본 경력을 가지고 디민다든지. 예, 그러니까 뭐 일정한 여기 아마 그 요구한 규모가 있을 거예요. 뭐그 정도의 뭐 농장을 가지고 내가 이걸 물건을 뭐 농협 같은 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본 그런 거. 차라리 지금 그런 걸로 돈을 석사 유학 같은 데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걸 가지고 경력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는다든지 뭐. 제가 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취미생활로 전통가구를 만드는 걸 했거든요. 네. 뭐, 꽤 유명하신 분한테 밑에서 제가 한 5년간 배웠어요. 근데, 이런 전통가구에 관련된,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옥 기술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가구라든지, 이런 거.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얘네들이, 멀티컬처리즘 강조하니까, 그거 갖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 쓸 때, 이건 멀티컬처리즘, 너네가 니네 나라에 부합하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 이거, 뭐 한옥은 뭐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어. 이거 유네스코 올라가 있는 조형물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나 뽑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령대에서 뭔가 다른 경력을 빌드업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석사 유학은 제가 볼때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자영 이민 쪽보단 그래도 조금 문턱이 낮을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고. 이건 저는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화학 전공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는 화학 전공하신 분들 약사 많이 드시더라고요. 약사 쪽으로. 돈꽤잘 버신다고 그러는데, 예, 참고하시고요. 이분은 또 캐나다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갱신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석사 유학 이민도 장사를 하기 위한 이제 일시적으로 영주권을 주고 차후에 갱신할 때좀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려는 아니, 그런 게. 영주권을 받으면 뭐 힘들 게 없죠. 여기는 영주권을 받으면은 일단 네. 5년 중에 3년만 살면은 시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냥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영주권은 받기가 어려서 그렇지. 영주권만 받으면은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게제 아내가 영주권자인데, 몇년한 번씩 이렇게 갱신할 때 되면 그냥 온라인상으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죠. 그냥 일단 말씀하시는데 받는 게 받는 게 어렵죠. 예, 어렵지. 받으시면요. 예, 받나 못하네.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 궁금증 저희가 잘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주그 캐나다 런던 소식 짧게 소개드리고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에요, 이제. 4월 말일. 저희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맡기셨어요? 예, 저희는 토론토에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 분이신가 봐요? 저희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 해주시던 분인데, 제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부탁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이제 4월 30일이 이제 마감일인데요. 이날이 일요일이랍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 마감일 넘기면 이제 벌금, 그리고 또 밀린 액수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니까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서류 막그 갖추느라고 아주 지금 어디 맡기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제가 아는 저기 회계사분이 계셔서 그냥 저는 그쪽에다가 그러면 싸게 잘 해주시면 소개 이 좀 여기는 그게 해주시고요. 무슨 아니 그게 무슨 가격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냥 직접 뭐, 예,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하실 때 저희 것까지 같이 해주셔서 저희는 뭐, 그럼 예. 가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어. 한 200불 미만 아닌가요?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서 그냥 이분은 그냥 막 그냥 해주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전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는데 그거를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저좀 다음 내년에 그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캐나다의 최정상급 한류 아이돌이 온다고 하네요. EXID 아시죠? 네. 온다고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옛날 곡인가요? 그 위아래. 저도 K-POP에 좀 관심이 좀 시들한데, 저도 아는 곡이에요. 위아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히트곡인데, 이 친구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토론토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면 한국 신문에 다 정보가 있으니까요. 관람하러 가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써니힐이나 뭐안 오네요. 그리고 이 지난 한 주간 정말 이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식이 있죠. 유나이티드 항공 아시죠? 그 아, 사건. 예, 맞습니다. 뭐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당할 아, 그럼요. 만한 네, 일인데 그럼, 너무 어이가 예. 없더라고요. 이게 뭐 얘네들이 이제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후로 한 서너 건더뭐 이런 유사한 사건 아니지만 네.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뭐 비행기에서 전갈이 나와서 전갈한테 물린 캐나다 사람들 이제 멕시코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사건 이후의 처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유나이티드 안 탄다는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얘네들이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CEO부터가 좀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유나이티드를 타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 저 같아도 이런 항공은 정말 아, 쓰레기죠. 예. 아니 어떻게 티켓까지 다 사가지고 자리를 잡고 지금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강제적으로 끌어서 좀 내렸다는 이건 너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뭐그 미국 인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들이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저는 니네 나라 인권이나 좀 제대로 좀 보호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게 혹시 트럼프 당선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아, 예. 물론 이제 미국이 제가 뭐 흑인들 이렇게 두들겨 펴고 읽어보면 그때마다 저게 정말 인권 국가인가,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죠.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제 뭐 더욱더 차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아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백인 입장에서는 내가 방패 하나 들려준 거죠. 내가 얘를 패도 내가 그 예전과 같이 큰 이슈가 되진 않겠구나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그거랑 거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이참에 좀 없어졌으면 하는 네.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의 건설 부문 기능 인력의 온타리오주 정착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이거 뭐 뉴스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아, 늘. 네. 믿으면 안 됩니다. 젊은 인력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예. 이게, 온타리오 주 정부는 자체 이민 선발 제도를 통해서 목수, 전기공, 배관공, 용접공, 뭐, 이런 11개 직종의 기능 인력을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경력과 경험, 언어, 능력 등을 근거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서 이민 유치 대상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콘도와 새집 공사 붐이 일고 있어서요. 기능 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뽑는 이민 선발 제도 올해 정원이 한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예. 나이. 크게 좌우할 것 나우, 제가 볼 같습니다. 땐 나이입니다. 하여튼, 이게 뭐 어떤 카테고리가 됐다는 거는, 일단 나이가, 앞에 사자가 일단 가까이 오면요. 그분들은 돈 낭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의 뭐 유인책 비슷하게 그렇죠. 홍보는 이런 식으로 예, 하고 해놓고 예. 엄마 넣어봐 우리가 한번 볼게 예. 안 되는 걸 왜 보냐고요 돈 받아가면서 심사를 받아가면서 네. 아, 모처럼 또 혈압으로 있는 소식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김평호 변호사 그 헌재에서 그 예. 시효를 했던 그분이 예. 이 토론토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식당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이 책 출판 기념식을 굳이 토론토에서 하셨네요. 박전 대통령 이제 순교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또 늘어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참 애를 쓰고 계시네요. 왜 이러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아 한반도가 이제 4월 위기설 뭐 전쟁 말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시리아 문제도 있고 저는 지금 뭐 일단은 일단락 좀 된 것 같아요 느낌에요. 네. 잠깐 이제 뭐좀 고조됐다가 이제 이게 참그 그때 그랬거든요. 이게 위기가 좀그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클린턴이 그러든지 아니 클린턴이 아니죠 저기 트럼프가 네. 뭐 동맹국들이 동맹국이죠 이제 미국이랑 동맹국이랑 어떤 협의 없이 우리가 뭐 함부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은 없을 거다. 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동맹국을 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으면 어떤 상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칠 때는 상의하고 친다고 그러면요 정책 이미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뭔가 수행할 때 갑자기 치는 게 의미가 있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래 며칠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야밤에 어느 통로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여기 볼모가 많이 있어요. 미국인들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진작 미국인들이 얼마나 뺐겠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미국인이 여기 거주자가 30만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런던 인구네요. 예. 한국에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물론 거기에 꺼물이 아마 미국인들이 그쵸, 대부분일 예. 겁니다. 예. 저기 한국 사람인 미국인. 예. 하지만 미국인이죠. 그쵸, 예. 하지만 2등 국민이죠. 3등 국민인가? 예. 하여튼 이렇든 별로 예. 저기 비행기 안에서 끌려 나가도 별로 관심 없는 미국인이죠. 예. 예, 그런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건데, 여하튼 이제 뭐 미국인도 있고 이제 백인 여기 이제 상사 주재원들도 많이 있죠. 막 한국이 좀 작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그 주식의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계가 과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게 장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성격상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전형적인 장사꾼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얘가 못 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관련된 경제인들 자기들 아는 사람들 많을 텐데 한국에. 미국 사람들, 미국 기업 진출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미군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을 또 볼모로 잡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이,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고, 북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얘기는 그거죠. 북한은 항상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쪼은 거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얘기 나오면 미국이 공격을 해야만 자기네들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깔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 뭐냐? 네가 공격 안 하면 우리는 안 해.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가 할 때까지는 참겠다라는 건데, 근데 하여튼 네가 뭐 떨어뜨리면 우리는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오바마는 절대 못할 사람이지만 트럼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러시아도 경고를 했고 그것보다도 한국에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한국 계신 분들은 이건희랑 이재용이 국내에 나와 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 뭐 다들 그걸 척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국내에 없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이러면 위험하다라고. 네, 그러려면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일 그게 정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교도소에. 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안 붙이겠네요. 네. 아, 그리고 뭐, 나머지 짧은 소식은, 뭐, 캐나다 소식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어서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있는 8살짜리 꼬마애가 치즈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4살짜리 여동생을 벤에 태우고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자기 사는 데서 집에서 145km 떨어진 맥도날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이제 유튜브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꼬마가 차를 몰고 가는 걸 목격한 이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아이가 벤을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동안 부모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래서 경찰은 이제 단순 해프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야, 그 발이 닿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페달이 안 날 텐데 어떻게 서서 갔나요? 서서. 글쎄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운전 배운 영상으로 배운 걸로 이게 가능했다. 야, 그 어린애 그 동생까지 태우고서 말이죠.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145km씩이나 그것도 이게 정말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1.45km도 아니고. 예. 야.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또 시애틀의 28세 여성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꿈을 꿨다고 남자친구를 골프채로 구타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야. 꿈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황당하네요 정말. 예. 옆에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그냥 깨우고 그냥 너 왜 꿈속에서 바람 폈어 하면서 골프채를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의 여동생이 작년에 셀카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남자친구가 좋아요를 빨리 안 눌렀다고 흉기로 얼굴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이런 자매인 거죠. 언니는 죽이고 남자친구가 꿈에서 이제 바람 피는 꿈을 꿨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죽이고 여동생은 찌르고. 이유가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를 빨리 안 눌렀다. 너 왜 빨리 안 눌러? 이러면서 사이코네요. 예, 이런 자매가 정말 실제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최고령자 이탈리아의 그 엠마 모라노라는 이 할머니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117세 떠나셨다고 합니다.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굉장히 평화롭게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 딱 의자에 앉아서 저는 누워서 죽는 것도 싫거든요. 얼마나 그 누워서 예, 진짜 앉아서 전 앉아서 죽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 딱 틀어놓고 누가 그 딱 명상하면서 스르르 갈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사실 이 지상에서의 여러 가지 즐거움보다도 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그 깔끔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제일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복 받으신 분 같아요. 무려 1899년생입니다. 예, 1800년대에 태어난 마지막 생존자였다고 하니까 이제 지구상에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없는 거죠. 네. 이분이 마지막이고 부럽습니다. 네. 예, 오래 사신 것도 그렇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신 것도 그렇지만 정말 평화롭게 가신 게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우, 정말 부러워요, 이런 네, 케이스는. 저는 정말, 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네.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런 건 정말 본받고 싶고, 예. 아, 부럽다고 해서, 너 누구나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건 로또에서 1등 당첨된 것보다 더욱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또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어려운 예.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소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2부 정리할까요? 여기? 네. 하여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